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봐봐 나를 봐봐 또 봐도 내 두 눈을 봐 겁봐 이미 너는 난 곳을 보고 있어 Check it, one, two, three 시계번호 맞춰 다 보는 게 말은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I know you're mocking me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벌어진 사람보다 못한 우리 사이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세세세세세세세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no no no Nobody knows 난 몰라 1, 2, 3, 4, 5, 6, 7, 8, 9 수많은 밤에 새우가 나를 달래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1, 2, 3 말을 되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이야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세세세세세세세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no no no nobody knows 난 몰라 1, 2, 3, 4, 5, 6, 7, 8 수많은 밤에 새우가 나를 달래고 있어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랑을 내게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너를 지워야겠지 날 버린 널 생각하면 그래야겠지 Gone, gone, my love is gone 외톨이야, 외톨이야